사랑을해서 네 곁에 감을 마무른 내 욕심을 용서지만 아황이 많이 남았어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거 약하게 태어나서 너의 곁으로